그런 느낌 나 만들고 싶은 그녀는 나의 멜로디 하루 종일 변해 나는 떠나지 않게 그녀 내 곁에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그녀의 마음을 훔칠 beat 어디에도 왔을 beat 그녀 맞춰 one two three Don't mess up my tempo 멈출 수 없는 이 feeling Checking the lovely 틈없이 좁혀진 거리 부딪혀지는 heartbeat 정신은 누가 맞췄어 딱 그런 날 같이 비밀이 해도 are you ready Look. 오늘은 내가 캐리 도시 나 사이의 케미 이미 나와 놓고 묶아 창피해 마부 어정쩡 어버버 할 필요 없대 coming up 챙길 건 없이 네 손잡아 my lady 가는 길 my girl 왜 카페 돌로 main girl 발걸음이 남달라 지금 이 속도 맞춰보자 tempo Baby girl 아침을 설레게 하는 morning call 매일 봐도 보고 싶은 맘인 걸 지금부터 나와 let's get down yeah,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아 So don't throw it off on me Don't mess up my tempo 들어봐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그녀의 맘을 훔칠 beat 어디에도 없을 리듬에 맞춰 1, 2, 3 Don't mess up my tempo 멈추지 don't wanna leave me alone 주위 둘러봐 love me 틈없이 좁혀진 거리 너에게 맞춰진 heartbeat 하고 싶은 대로 DJ 여긴 내 구경꾼 test me 혼자있기 어색하다면 보내줘 message 나 요감이 flexing 주위 둘러봐 날 보는 들러리들 속에 대한 Gatsby Hold on I'm doing alright baby girl you don't know 지워 내 머리 위기에 물음표 내 사전에 없는 내 라인 너는 이미 자연스럽게 맞추고 있어 내 tempo Baby girl Yeah. 내 어깨에 살짝 기댄 그대의 아련한 향기가 다시 내 맘에 손을 떨어지면 멀어진다 이대로 난 영원하고 싶다 So don't mess up my tempo baby Don't slow it up for me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hold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내 눈을 바라보고 말해 나에게 깔막하게 나만 사랑한단 말해 나밖에 없다고 말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절대 널 뺏기지 않게 누구도 건들 수 없게 내 곁에 너를 지킬게 내 마음이 느껴지니 느껴지니 나를 감싸는 유일한 나만의 savior oh, oh, oh, oh, oh, oh, 모두 그런 널 바라보게 돼 I can't believe 기다렸던 이런 느낌 날 만들고 싶은 그녀는 나의 멜로디 하루 종일 꺼내 너는 떠나지 않게 그녀 내 곁에 이건 충분히 I said don't mess up my tempo 완전히